7절입니다. 952쪽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뻔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전개할 것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않으니 말라. 그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허다시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1절을 가지고 솔로몬이 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 제도와 그 제사가 행해지는 성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 그분의 의중,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복잡하고 어려운 그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그것을 어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으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제사와 모든 규례들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태도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가 그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그 제물의 희생,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한 자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더욱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빠진 그 제사를 성전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고 주셨을 때 정말 분명히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잘 알고 깨달아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우매한 자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세 번이나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앞에 1장부터 4장 전체까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매한 자라고 하는 그 용어와 지금 5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세 번의 우매한 자라는 그 표현은요. 드러난 표현은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은 다릅니다. 앞서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우매한 자라고 이제 솔로몬이 언급하는 그 우매한 자는 해 아래라는 영역, 즉 저주받은 세상에서 그 우매한 자들은 지혜자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같은 것을 누리고 또 경험하며 결국 같은 결과, 즉 죽음을 맞이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자와 우매자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봤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매자라 할지라도 먹고 마시고 일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을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라.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다 잊혀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매자나 지혜자나. 그래서 이제 앞선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어떤 점에서 이 세상에서 우매자로 살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좀 미련해도 지혜가 없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매자에 대한 두려운 경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지가 6절인데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우매한 자에게, 범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포함해서 이 본문에 언급된 세 번의 우매자는요 계속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러한 우매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세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왜 앞서서 우매자를 그래도 좋게 봤는데 갑자기 5장에 들어와서 우매자에 대한 그 관점이 달라진 걸까요? 그 답은요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요 해 아래 이 세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해 위의 영역, 해 위의 영역을 우리가 살아가는 해 아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요 해 아래 영역밖에 모르는, 그래서 우매자로,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해 위의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곳 성전에서 해 위의 영역에서는 해 아래서 경험하게 하는 그 해 위의 영역을 해 아래서 경험하게 하는 그 장소,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매자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해 아래 세상에서는 뭐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과 많은 소유와 인기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인가, 우매한 자인가를 나누게 되죠. 그러나 해 위의 영역을 상징하는 이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영역, 즉 해 위의 영역에서는 우매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매자를 묘사하는데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매한 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2절 3절인데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도 이 우매자는 자기가 바라는 게 많습니다. 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우매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우매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쉽게 서원을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악과 무능을 생각하지 않고 오만하여서 자기가 무엇인지 마음먹으면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짜 참된 우매의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고려하지 않는 자, 그것이 우매자입니다. 그런 우매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자기 말을 많이 하고 또 아주 쉽게 서원을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우매는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이 우매자와 대비되는 지혜로운 자, 그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요 5장 1절부터 7절에는 지혜자라고 꼭 집어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풀어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5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잠언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 지혜를 가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는 자입니까? 바로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자기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 창조자와 피조물의 간극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는 일에 비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4절 한번 같이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 그는 동일하게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서원을 붙듭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이라는 영역에 들어오면 진정한 우매자와 진정한 지혜자가 갈립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아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과 인기와 명예를 가진 그런 세상적인 지혜, 그것보다 더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익을 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적으로 우매한 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진정한 우매자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매한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집 앞 안에서 우매한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집 성전의 개념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요, 이제 우리 시대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역, 해 위의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전도서에서 경고한 바대로 우매한 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찾고 그분 앞에서 내 소원을 많이 쏟아내기 위해서 나오고 쉽게 그분 앞에 서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런 기능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즉 초월자로 주권자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주셨다는, 구약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 성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늘과 땅의 거리의 차이가 있는 그분과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도록 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우매한 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게다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는, 과거의 성전은 그저 해 위의 영역을 보여주기만 했다면 이제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은 그 해 위의 영역에 우리가 속하게 하고 그 해 위의 삶을 이 해 아래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매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하늘과 땅의 크기만큼의 징벌과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또 자신이 가지시는 그 아들의 자격을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참 지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되셨는가, 어떻게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고 믿는 자, 또 그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좋고 복된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들의 자격. 그래서 그 신자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복된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가장 필요한 문제가 채워졌음을 믿고 또 그분이 앞으로 나를 가장 복된 자녀로 완성시키시겠다는 그 약속하심을 믿고 매 순간마다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 참된 성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정말 그 차이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정말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 아버지로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믿는 자로서 정말 그것을 소중히 붙드는 자로서 정말 참된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정말 참된 복된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우매자들을 또 지혜로운 자의 길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더 듣고 또 그것을 붙들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